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또 조선인민군 내모군 군인 동무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남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국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함흥사람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3월 20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그냥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인은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화려하고 강하고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우리 마음의 울림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인기가 사라지면 이름도 잊혀지고 아무런 영향력도 남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작은 섬김이라도 그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의 겸손과 사랑이 강처럼 흘러 내 마음밭을 비옥하게 하기 때문이죠. 화려한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애청자 여러분, 또 남한의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 과연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으실 수가 있을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세습 정권은 저와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인민군 장병들과 그리고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죽는 총폭탄이 되라고 주문을 했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인민들을 위해서 죽겠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 우리 인간의 차이점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인민군 군인 동무들,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섬기려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나만의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며,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3월 20일 오늘 방송 문을 엽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의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나는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찬송 지금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정미의 찬양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숨 타나요 늘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 36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십계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방송 코너를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천 열린성서 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네. 제 3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네.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주제인데, 목사님 우문이긴 한데요. 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저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송옥석 PD님 이름 누가 지어주셨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송옥석이요? 네네. 야, 이것도 이름 얘기하면 재밌습니다. 네. 원래 저는 공주에서 태어나고 석자 돌림이어가지고요. 네. 제 이름은 송공석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우리 네. 아버님께서 이제 건의를 하셔서 네. 보배역자를 써서 네. 네. 송옥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예. 그 이름이 송옥석이라고 하는 그 PD님의 이름이 없다면 예.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사람에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부터 짓잖아요. 그렇죠. 사람뿐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요. 이름이 주어질 때 비로소 존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아담에게 제일 먼저 시키신 일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예,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하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이름은 무엇이 있나요? 네, 아버지라는 이름. 귀하지요. 예. 어머니라는 이름도 참 존귀합니다. 요즘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무시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목사님이라는 이름도 존귀한 이름이고요. 성도라는 이름도 존귀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권사님, 장모님, 집사님, 네. 우리 목사님 하여튼 이 호칭들 다 중요한데 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이름이 있잖아요. 네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사탄의 세력도 항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가장 존귀한 것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또 있나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이름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는 그리스도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요. 네, 네. 그래서 왠지 또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고요. 네. 자, 오늘 10계명 중 이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목사님, 이 망령되게의 뜻은 어떤 거예요? 네.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뜻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부정적인 면으로는 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가볍거나 경솔하게 부르는 것, 불경스럽게 부르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너무나 거룩해서 그것을 읽지 못하고 묵음으로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예, 부득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인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예. 하나님의 존중이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네요. 네, 사람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오늘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 조금 전에 좀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네네. 긍정적인 의미는 어떤 거예요? 그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라. 네, 그런 뜻입니다. 예. 말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삼계명의 적극적인 뜻이고 긍정적인 뜻입니다. 예. 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면서 사는 것. 참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지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이 드려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나타나고요. 봉사와 헌신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특별히 집에 가서 부부끼리 이야기할 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 부정적인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목사님이나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곁에서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녀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왜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며 살아야 하나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크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에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오늘 십계명의 삼계명 여러분과 함께 또 마음의 묵상들을 나누고 있는데, 네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데요, 목사님. 네. 우리가 참 스스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먼저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기 이전에 내 자신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거나 재능이나 힘을 주셔서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극동방송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욕하고 더럽혀도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대하면은 내 인생이 자꾸 무시되어지고 가벼워지게 됩니다. 예.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높이는 삶, 그게 복된 삶입니다. 오늘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삶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을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네.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오늘 인천 열린성서 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의 코너였습니다.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함께하였고요. 정세훈 앙상블의 찬양으로 십계명 이 찬양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나는 나 위에 다 10계명 찬양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조수연의 찬양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 보내드립니다. 중한재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 보내드립니다. 박종호가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이사야 46장 벨신이 엎드러진다. 느보신이 거꾸러진다. 그 우상들이 짐승과 집짐승에게 실려간다. 들여다 올려놓으면 짐승이 싣고 가다가 지치도록 무거운 짐이 된다. 다 함께 거꾸러지고 엎드러져 짐을 건지기는커녕 저희들 자신이 귀양사리로 끌려가는구나. 야곱 가문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가문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희를 업고 다녔다.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안고 다녔다. 너희는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비록 백발이 성성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너희를 업어 살려내리라. 누구의 모습을 내가 본땄겠느냐? 누구의 모습을 나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돈 자루에서 금을 꺼내고 은을 저울로 달아내면서 은쟁이를 고용하여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를 꺼리지 않는 자들. 그들이 어깨에 들어 올려 메어다가 자리 잡아 안치하면 제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도 못한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누구 하나 곤경에서 구해주지도 못한다. 이를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알아라. 너 반역자들아,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처음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신이다. 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자 또 어디 있느냐? 처음부터 장차 있을 일을 일러주고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알려준 자 나밖에 없다.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된다. 나는 결심한 것은 이루고야 만다 고 주장할 자 나밖에 없다. 나만이 해 돋는 곳에서 독수리를 불러오며 먼 곳에서 내 뜻을 이룰 사나이를 불러온다. 나는 한 번 말한 것은 이루고야 만다. 계획을 세운 것은 그대로 하고야 만다. 마음이 꺾어 승리를 생각할 수 없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곧 승리한다. 멀지 않았다. 내가 즉시 구원을 베풀리라. 나 시온의 구원을 베풀고 이스라엘에게 나의 영광을 입혀주리라. 이사야 47장. 처녀야, 딸 바벨로나, 땅바닥에 내려앉아라. 딸 갈대아야, 용상에서 내려와서 땅에 앉아라. 누가 다시 너를 다정다감하고 애교가 넘치는 여인이라 하랴. 맷돌이나 잡고 밀이나 갈아라. 너울을 벗고 치맛자락을 걷어올려 허벅다리를 드러내고 강물을 건너라. 홀랑 벗겨 속살까지 드러내어라. 내가 원수를 갚는데 누가 막으랴. 우리 구세주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께서 말씀하신다. 딸 갈대아야, 말문이 막혀 그냥 앉았다가 어둠 속으로 꺼져라. 누가 다시 너를 만방의 여왕이라 부르랴.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그들 나의 유산을 천대하여 네 손에 넘겼는데 너는 그들을 가엾게 보기는커녕 노인들에게 묵직한 멍에마저 씌웠다.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이다 하고 흥얼거리다 보니 이런 일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고 너의 장래도 걱정하지도 않았었지.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마음 놓고 향락을 누리는 여인아, 너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내가 과부 신세가 되다니, 내가 자식을 여의다니 어림도 없다고 했었지. 그러나 너는 하루아침에 이 두 가지 변을 당하리라. 자식을 여의고 남편을 잃는 쓰라림이 한꺼번에 닥치리라. 재간껏 마술을 부려보아라. 힘껏 요술을 부려보아라. 모두 쓸데없으리라. 네가 실컷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나를 감시할 눈이 없다 하고 자신만만이구나. 너는 지혜로운 채 세상 일을 다 아는 채 하며 이 세상엔 나밖에 없다고 하다가 제 꾀에 넘어가리라. 이제 불행이 덮쳐오는데 무슨 마술을 써서 네가 그것을 막아내랴. 이제 재난이 떨어지는데 무슨 방법을 써서 그것을 물리치랴. 헤아려 미리 알 수 없는 재난이 갑자기 너에게 닥치리라. 네 재주껏 요술과 마술을 부려 맞서보아라. 네가 젊어서부터 애써 익힌 것들이 아니냐. 덕이라도 입게 될는지 혹시 아느냐. 상대편을 위협하게 될는지 혹시 아느냐. 너는 그 많은 참모들에 지쳤다. 그러나 하늘을 살피고 별들을 보며 점치는 점성가들, 매달 네가 당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점쟁이들, 그들이라도 나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그러나 보아라, 그들은 검불처럼 불에 타리라. 불길에 휩싸이리라. 빵을 구울 숯불도 아니오, 앉아서 쬐일 아궁이 불도 아닌 불길에 휩싸이리니 목숨을 건질 길 없으리라. 네가 젊어서부터 지치도록 위하던 마술사들이 이 모양이 되리라. 저마다 도망칠 판인데 그 누가 과연 너를 구해주랴. 신흥경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경훈의 찬양으로 돌아오오 이 찬양 보내드립니다. 변치 않는 그 예기적 그 사랑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찬양 돌아오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죄악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이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전해지기를 그리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절기로 춘분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저의 가족들, 부모, 형제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따뜻한 봄 햇살처럼 비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날들로 가득하기를,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3월 20일 춘분 월요일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함흥사람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면 믿음의 가정 세우리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니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가정